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를 국제사회가 또 한 분의 태양이시라고 격찬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나이지리아의 인민진보당과 부흥진보당은 명예 전국 지도자로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는 명예위원장으로 모신 곳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정당단체들은 그에게 명예 칭호와 훈장, 메달, 상장, 증서들을 드렸습니다. 미국 잡지 타임은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2012년에 명인으로 첫 순위에 모시었으며 이 나라의 CNN 방송은 세계 최고 관심의 10대 명인으로 칭송했습니다. 중국에서 진행된 2012년 중국 국제 뉴스 연단 연례 회의에서도 투표자들의 한결같은 지지에 의해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2012년 해외 10대 명인으로 선정했습니다. 단마르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진선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인사들은 김정은 각하는 이 세상 그 어느 정치가 더 펼칠 수 없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 정치로 인류의 마음을 끌어당기시는 오늘의 태양이시라고 격찬했습니다. 러시아, 일본, 영국, 도이치란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연 20여만 개 신문, 통신, 방송, 잡지, 뷸레틴, 인터넷들은 주체조선의 국력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일심의 화운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걸출한 영도력과 고귀한 인민적 풍모를 높이 찬양했습니다.